난 다 참아 내 맘은 널 요청하지 않으므로 이제 못 참아 서있지 내 지구에 사라져버려 다 쌓다 Erase 갑자기 헤어지자니